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인정 많고 마으시고 아가씨도 많지요. 감수광 감수광 난 어떤 거래 감수광 설른 사람 보낸 시에 가거들러 혼자 없어예. 겨울 오는 한라산에 눈이 덮여도 당신하고 나 사이에 봄이 한창이라오. 감수광 감수광 날 어떤 거래 감수광 서른 사람 보낸 시에 가거들러 혼자 없어예. 혼자 돌아옵소예. 감수광 감수광 난 어떤 거래 감수광